기억 속에 yeah. 그대 남겨뒀죠. 하루 1년처럼 살아가는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. 이렇게 남기도 하죠. 또 그래서 난 노래하죠. 세상 가장 아름다운